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국내외에 권위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50명이 예측한 한반도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보니까요. 흥미있는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1994년 남한 금융실명제 실시,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 북한 김정일 권력 승계, 남북한 교통로 복구. 1995년 남한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무역 흑자, 북한 김일성 사망 또는 퇴진, 미국과 국교 수립. 1996년 남한 혁신정당 원내 진출, 북한 대중봉기. 1997년 남한 내각제 개헌, 북한 김정일 실권. 1999년 남한 재벌 해체, 북한 사회주의 폐기. 2000년 남북한 통일.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일은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의 문을 여는 곡은 두 곡입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워먼, 또 영화 칵테일 중에서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첨단 유전 공학과 컴퓨터 공학에 의해서 다시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낸 공룡들. 스필버그는 지질학상 쥬락이라고 불리우는 선사시대의 그 거대한 생물들을 다시 스크린에 옮겨놓았습니다. 대부호 해먼드웅이 반강제로 고생물 과학자인 그랜트 박사 일행을 코스타리카 부근의 섬으로 여행시킵니다. 그저 가벼운 기분으로 그 섬에 들어선 일행들은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공룡들에게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그곳은 해먼드가 세운 공룡 리조트 타운, 쥬라기 공원이었죠. 티라노사우러스, 벨로시랩터, 트리세라톱스 이런 공룡들은 해먼드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살려낸 그 테마파크, 쥬라기 공원의 눈요깃거리였죠. 이 공원은 컴퓨터로 통제되는데요. 사람들은 차를 타고 투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남쪽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번개가 내리칩니다. 컴퓨터 통제장치가 망가지고 이제 쥬라기 공원은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실물과 거의 비슷하게 아주 매끄럽게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들일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가장 큰 공룡인 티라노사우러스는 키가 15m에 몸무게가 자그만치 30톤이나 되는 정말 공룡같이 거대한 미니어처입니다. 이 공룡은 정교한 컴퓨터 기술로 작동되는데요. 아주 빠르면서도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유연한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에이리언 시리즈와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특수효과를 맡은 거장 스탠 윈스턴이 담당을 했으니까 뭐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스필버그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과는 아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보통의 재앙 영화, 그러니까 디자스터 무비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처럼 공룡과 인간 사이의 긴박감 넘치는 추격전을 뼈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필버그가 추구해오던 그 꿈과 감동의 세계가 아니라 놀라움과 공포의 세계일 뿐이죠. 스필버그가 제작했던 만화 영화 공룡시대에서 보여줬던 그 따뜻한 원시의 공룡시대는 그만 테크놀로지의 위력에 밀려서 실종되고 만 것 같은 느낌. 아, 조금은 씁쓸하네요. 자, 공룡시대 이 만화 영화 Land Before Time의 주제가 들려드릴게요. If We Hold On Together, 다이애나 로스입니다. the clouds roll by for you. 만화영화 Land Before Time, 공룡시대의 주제가 다이애나 루스가 부른 If We Hold On Together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공룡이 왜 갑자기 멸종했을까? 그리고 그 거대한 생명체의 흔적은 화성 말고는 없을까? 고대의 생명체에 대한 이런 관심은 어쩌면 세계적으로 또 관심이 집중되는 이 환경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공룡 100만 년 같은 영화가 나올 정도로 공룡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필버그를 필두로 한 80년대 감독들은 고대의 생명체가 아닌 Extraterrestrial, 즉 ET, 외계에서 온 생명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었죠. 스필버그는 1977년 그 조스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신의 최초의 작가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50년대에 유행하던 침략자 우주인의 이미지를 우호적인 것으로 바꿔놓은 미지와의 조우, Close Encounter였죠. 그는 디즈니 만화 피노키오의 주제가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 노래에서 이 영화의 착상을 떠올렸다고 하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스필버그가 그린 우주인들은 다른 행성, 지구를 배우러 온 아주 우호적인 우주인들입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입니다. 그대로 옮긴다면요, 세 번째 방법으로의 근접조우, 이런 뜻이 되겠죠. 외계인을 만나는 첫 번째 방식은 목격, sightning이고 그 두 번째는 증거, evidence를 얻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20분간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장엄하기까지 하죠. 산 위에 있는 우주선과 인간들은 음악으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합니다. 그것은 선한 생명체끼리의 근접조우로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영화 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한 장면이기도 했죠. 영화 미지와의 조우 중에서 우주인이 지구 땅을 밟기 전에 음악으로 서로 교신하는 그 장면 한번 올산 사운드트랙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All departments and operational during this phase signify by beeping twice. If everything's ready here on the dark side of the moon, play the five tones. Give her six quavers, then pause. She sent us four quavers, a group of five quavers, a group of four semi-quavers. Thank you. thing these phrases have in common are five, six... I hope somebody's taking all this down. What are we saying to each other? Seems they're trying to teach us a basic tonal vocabulary. It's the first day of school, fellas. Take everything from the lady. Five, two, all of her patterns, note for note. We have a translation airlock on their audio signal. We're taking over this conversation now. 영화 미지와의 조 중에서 우주인이 지구에 내리기 전에 음악으로 지구인과 서로 교신하는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스필버그 영화에서 이 근접 조우가 한결 더 진행되는 것이 80년대를 여는 영화 E.T.입니다. 미지와의 조우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저 어슴프레하게 지나간 것으로 그친 외계의 생명체는 이제는 가늘고 긴 목에 머리만 큰 그런 E.T.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는 어린아이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어른들에게는 신기한 물체, 단지 그뿐입니다. 어른들은 그를 군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난리를 벌이고 E.T.는 죽어갑니다. 아이들은 E.T.를 빼돌려서 자전거에 태우고 어른들의 추격을 피하지요. 자전거와 군용차들의 대질주. 마지막 순간 E.T.를 태운 아이들의 자전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70년대에서 80년대로 도약하는 영화의 비상이라고도 평가를 하죠. 이 영화를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집에서 E.T.가 맥주를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자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엘리엇도 아주 몽롱해져서 함께 비틀거립니다. 또 상처를 쉽게 아물게 하는 E.T.의 능력처럼 엘리엇은 해부대 위에 오를 운명이던 개구리들을 놓아주죠. 이전까지 우주인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영화 E.T.에서 우주인과 인간은 마음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분위기까지 느끼게 해주죠. 어떻게 보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스필버그적인 의미 해석이 이 영화에서 완료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필버그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덜 떨어진 단 한 명의 아이 같은 어른입니다. 미지와의 조우에서의 리차드 드레이퍼스가 그랬고요. 또 E.T.에서 아이들이 E.T.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묵인하는 군의관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나 산타클로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아직은 때묻지 않은 소수의 어른들에게만 보이는 것처럼 이 스필버그 영화 속에서의 이들도 그렇습니다. 스필버그에게 있어서 우주인, 그런 면에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E.T. 중에서 듣죠. Flying. 영화 E.T. 중에서 Flying 띄워드렸습니다. 스필버그, 루카스 이후에 컴퓨터 그래픽의 새 차원을 이룩했다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그가 터미네이터 2를 선보이기 전에 만든 해양 영화 어비스 심연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는 이 영화에서 터미네이터 2의 T-1000이 보여준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수중 외계 생명체를 보여줍니다. 수중 탐사선을 타고 만 피트 아래 심해에서 일을 하는 탐사원들. 그들은 원인 모를 쇼크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에 이 심해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 그것은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되지요. 물기둥 같은 것이 우주선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 물기둥은 장난스럽게 자기가 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본뜨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는 응징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위험에 빠진 탐사선과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우주선은 거대한 몸체 위에 탐사선을 싣고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주 생명체와의 근접조였죠. 우주인, 그들은 월등한 과학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착한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조금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호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사악한 인간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우리 주인공을 돕기 때문에 더욱더 돋보이죠. 제임스 카메론 역시 스필버그처럼 인간과 외계 생명체의 만남을 극적이고 또 종교적인 단계로까지 승화시킵니다. 그것은 어쩌면 위기에 봉착한 인류의 꿈, 그것이 우주에 닿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화 어비스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김승기 씨. 28일 중복에 그것을 먹겠다고요? 자, 비전 퀘스트, 영화 비전 퀘스트 중에서 Crazy for You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마돈나의 노래입니다. stole my heart. I walk over to where you are. Eye to eye, we need no words at all. Slowly now we begin to move. Every breath I'm deeper into. 영화 비전 퀘스트 중에서 마돈나의 노래 Crazy for You였습니다.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노병길씨. 친구가 아파서 시골을 간다면서 전복까지 쳐가면서 두 번이나 아주 급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좀 시간이 흘렀는데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중구 선화 3동의 김경혜씨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Savage Night 중에서 Lava 쓰를 꼴 아릅니다. L'éphémère. Tu sais, c'est dur de croire à quelque chose. Là-bas, sous la pluie, quelqu'un danse avec moi. Là-bas, dans la nuit, quelqu'un s'endort avec moi. Oh. Là-bas, dans un train, quelqu'un caresse mes mains. Là-bas, dans un port, quelqu'un me murmure encore. Tu sais, c'est si dur d'apprivoiser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qu'on le croit. À l'éternel, là-bas sur les flots, quelqu'un s'épuise pour moi, là-bas sous la sang, quelqu'un se blessed for my 영화 사베지 나잇 중에서 시를 꼴라르의 음성 라바였습니다. 동작구 상도 3동의 이기성 씨, 전라북도 군산에서 26일에 생일을 맞는 후배 미숙이를 축하해달라고 하신 조미란 씨, 그리고 내일 복일도로 떠나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하이텔러 사연을 보내주신 김수환 씨. 김수환 씨는 여행이란 정말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교통요금이 너무 올라서 여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신청음악 띄워드릴게요. 박성기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만화영화 천년여왕의 주제곡 엔젤 퀸입니다. 머린 down 우리가 때로는 신통력이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달맞을 곳에 대한 명상에서 시인 최승호 씨가 말하고 있는 그 그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소금쟁이입니다. 글쎄요, 우리 인간들이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이 미물에도 있다는 것, 우리 생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